when I'm sleeping. 너의 전화 기다린 이런 secret. 밀고 당기는 짓은 내게 지친. 일이 돼버렸으니까 just tell me. 백한 텀이 가세 집으로 가지. Jane, I'm Tarzan, 넌 열 배로 아름다워. 내 옆에 앉아. 걱정 말고 안겨도 돼. Stop playing with me. Stop playing with me. Why did you call me, baby? 어디서 뭐해 너의 나 갑자기 심심하다 왜 해. Just tell me it's true. If you tell me it's true, I know it, baby. 사실 알고 있지만 just tell me it's true. 네가 더 솔직해진다면 I'm going right now. 너의 눈앞에까지. If you love me, love me, love me. Dive in to you. Stuck in with you. 날 당겨줘 네 곁에. 떨어지지 않게. 너가 날 원할 때 난 네 옆에. 언제라도 난 달려갈게. Yeah. Just tell me it's true. If you tell me it's true, I know it, baby. 사실 알고 있지만 just tell me it's true. 네가 더 솔직해진다면 I'm going right now. 너의 눈앞에까지. If you love me, love me, love me.